시작된 것은 고향지 어머니 그 꿈이던가 꿈물결 설레는 들판을 지나 서서로 떠나던 동굴길인가 아 영광의 태워서에 이 몸을 세워준 그 꿈이여라 보람산대 삶이 꽃 피어난 것은 늙을